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계화 도불에 대한 토론회가 더이칠란드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에 대한 토론회가 베린에서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에 대한 토론회가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관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 통일,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생애를 격찬했습니다.